찾아드는 외로 조용한 선술집에서 생각하는 그대 모습 길가에 가로등 내 몸을 비추며 살며시 찾아드는 외로 조용한 그 카페에서 생각하는 그대 모습 그대가 내 곁에서 카페에서 생각하는 그대